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어.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구나.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. 님이여 건강하소서.